보고 가는 기록이 변해 두고 온 고향 소식 물어나 볼까 귀 밑에 흰 머리가 도단한 지금 두고 고향 산천 얼마나 변했을까 흰 구름만 하염없이 저 산을 넘네 보고 가는 기록이 변해 두고 온 고향 소식 물어나 볼까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난 지금 두고 고향 산천 얼마나 변했을까 흰 구름만 하염없이 저 산을 넘네.